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텅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뜨거운 정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동규 작사, 림용남 작곡인 가요 뜨거운 정은 조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 인민 사랑의 화폭을 끝없이 펼쳐가시는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와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뜨거운 정은 그리움의 샘물이고 고마움의 노래이며 신념의 맹세라는 것을 주제 사상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뜨거운 정으로 온 나라 인민을 품어주시고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례하는 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철속의 신념과 의지, 불같은 맹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소울대조에서 전개되는 선율은 이 부분 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높은 사상예술적 특성으로 하여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위대한 인민 사랑의 세계를 격조 높이 구가하는 명곡으로 천만 군민의 심장 속에 깊이 간직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조선의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작사, 오무하진 작곡인 가요 조선의 모습은 위대한 조선 노동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철통같이 굳게 뭉쳐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당을 따라 심차게 조언진하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옥센 기상을 노래한 조선의 명곡입니다. 가요는 존엄 높고 우월한 사회주의 조선의 참모습인 일심단결을 그 어떤 꾸밈이나 가식도 없이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하나의 숨결로 거동치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령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철속의 신념과 단결된 모습을 긍지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이고도 박력 있는 리듬을 타고 기백 있게 흐르는 손율 형상은 일심단결의 모습으로 힘차게 존진하는 조선인민의 혁명적 기상이 생동한 화폭으로 안겨오게 합니다. 천만 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함없을 조선의 모습을 시대 정신이 나르치는 명백한 시어들과 장중하면서도 박력 있는 선율 형상으로 보여준 노래 조선의 모습은 경려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 승리를 향해 나가는 길에서 우리 천만 군민의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영원히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